이 시간에는 노래 미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림용수 퍽퍽. 서산아 정갈래 만갈래로 쏟아지는 폭포수 조선의 옥생기상 비껴있는 그 모습 내 나라의 자랑인 림용수 폭포 지는 물방울이 무지개 아름죠 천만 보소 고수에 가득 넘쳐나네 한겨울 울지 않고 서리꽃을 피우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별. 별이 쏟아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존사의 뉴문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빛나라 개선문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